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사과. 1번 문제입니다. 사과. 2번 문제입니다. 시장. 2번 문제입니다. 시장. 3번 문제입니다. 제 옆에 있어요. 3번 문제입니다. 제 옆에 있어요. 4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1번 다리를 다쳤어요. 2번 머리가 아팠어요. 3번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4번 절단기를 갖고 왔어요. 4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1번 다리를 다쳤어요. 2번 머리가 아팠어요. 3번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4번 절단기를 갖고 왔어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4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4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구입니다. 2번 의류입니다. 3번 음료수입니다. 4번 전자제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구입니다. 2번 의류입니다. 3번 음료수입니다. 4번 전자제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돈을 찾는 곳입니다. 2번 책을 파는 곳입니다. 3번 영화를 보는 곳입니다. 4번 편지를 붙이는 곳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돈을 찾는 곳입니다. 2번 책을 파는 곳입니다. 3번 영화를 보는 곳입니다. 4번 편지를 붙이는 곳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넓어요. 2번 아주 좁아요. 3번 아주 깨끗해요. 4번 아주 더러워요. 9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넓어요. 2번 아주 좁아요. 3번 아주 깨끗해요. 4번 아주 더러워요.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오늘도 식당에 손님이 많았어? 그래서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았어. 12번 문제입니다. 오늘도 식당에 손님이 많았어? 그래서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았어.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1번 네, 안녕하세요. 2번 네, 어서 오세요.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1번 네, 안녕하세요. 2번 네, 어서 오세요.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할 거예요? 1번 열심히 일했어요. 2번 비가 올 것 같아요. 3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4번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14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할 거예요? 1번 열심히 일했어요. 2번 비가 올 것 같아요. 3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4번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15번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몇 시까지 일해요? 1번 일이 많아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공장이 안산에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몇 시까지 일해요? 1번

계속 젖거든요. 한번 보고 싶네요. 전 축구는 못하지만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구경하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어제도 친구들과 축구를 하셨어요?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동안 우리 팀이 계속 졌거든요. 한번 보고 싶네요. 전 축구는 못하지만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구경하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한국 전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자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해서 전화했는데요. 그럼 먼저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www.hanguk.co.kr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한국 전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자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해서 전화했는데요. 그럼 먼저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www.hanguk.co.kr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여름 양말 있어요? 네,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네 켤레에 5천 원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여름 양말 있어요? 네,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네 켤레에 5천 원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